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의 주체로 10일 또다시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의 80여 개 지역에서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이날의 촛불투쟁에는 104만여 명의 박해충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는 80여만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부산운동 본부는 부산에서 10만여 명이 참가하여 시국집회를, 국정농단 혼종파괴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 본부는 광주에서 7만여 명이 참가하여 촛불집회를 가진 것을 비롯해서 남조선 각 지역들에서 박근혜 퇴진을 위한 7차 보험국민행동이 벌어졌습니다. 한편 8일 남조선 신문 한겨레는 총알의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였던 김용한의 비망록을 입수하여 박근혜 역도가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는 개별적 대상들을 음모적인 방법으로 내리누른 사실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